제21과 초대 Lección 21. Invitaciones 홍길동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홍길동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Señor Hong Kildong, ¿estaría usted libre mañana por la tarde? 네, 시간 있습니다. 네, 시간 있습니다. Sí, estaré libre.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Mañana es mi cumpleaños.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Deseo invitarle a usted a mi fiesta de cumpleaños.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Lo felicito por su cumpleaños. 파티 장소는 어디입니까? 파티 장소는 어디입니까? ¿En dónde se celebrará la fiesta?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Se celebrará en mi casa. 파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파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A qué hora comienza la fiesta?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Comienza a las 7 de la noche. 부인과 함께 오십시오. 부인과 함께 오십시오. Venga con su señora, por favor. 네. 함께 가겠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Sí, iremos junto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por su invitación.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Nos vemos mañana. Hasta aquí la lección 21. Estudiemos ahora las palabras principales. 초대 Invitación 내일 Mañana 저녁 Tarde 생일 cumpleaños 파티 fiesta 축하하다 felicitar 장소 lugar 부인 señora 집, casa, 시작하다, comenzar, 함께, junto.